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기반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된 지 이른 한 돌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100여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 명이 강제연행되었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당한 지옥과 고통은 가셔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반일륜적 만행으로 고통을 겪은 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연행 피해자들, 생화학무기 피해자들이 불길 없는 원한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아니라 그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궤변들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일본 당국은 국가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집요하게 부정하면서 남조선 괴뢰역적 회당을 주물러 성노예 문제를 어물쩍 덮어버리기 위한 올뜨기 합의를 만들어내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 큰 손심이나 베푸는 듯이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저들의 식민지 지배의 직접적 피해자들인 제1조선인들과 그들의 합법적 조직인 총련에 대한 정치 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민족 배타주의를 고취하면서 교과서까지 날조하여 새 세대들이 피비린 범죄의 역사를 모르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구조를 개혁하고 또다시 재침의 길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나라의 군국화를 맹렬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대두하여 요미열강으로부터의 아시아 해방을 떠버리면서 전쟁열에 들떠있던 72여 년 전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일본은 엄청난 시대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주의 강국,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허위문서 한 장으로 남의 나라 주권을 강탈하고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저들의 성노예로 끌어가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전행이 통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일본 당국은 이루지도 못할 헛꿈을 버리고 과거 범죄에 대한 솔직하고 성근한 태도로 우리와의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15일, 평양.